캐나다 구스 6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 개학 첫날입니다. 온타리오주가 일제히 9월 5일을 기해서 개학을 했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요. 둘째는 1학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첫날이라서 오늘은 스쿨버스에 태워보내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가서 담임 선생님들 차례로 만나 뵙고요. 또 어떤 애들과 같은 반이 됐는지도 확인을 했고 뭐 매년 그렇듯이 이제 같이 붙어있는 유치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런 학교라는 그런 환경에 오게 된 그런 아이들, 부모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거의 뭐 발작을 하듯이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작년과 다르게 눈에 띄게 이 한국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여름방학 보내는 한 2개월 동안 꾸준히 그 한국 분들이 유입이 되신 모양이에요. 원래 저희 그 학교가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거의 뭐 스쿨버스 타고 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반 이상이 한 60-70%가 한국 아이들일 정도로 요즘 한국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개학이 시작됐으니까요. 거의 4시까지는 정말 조용히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저희 62회 그 팟빵에 업로드하면서 제목이 오타가 났어요. 세기의 대결로 써야겠죠. 세기의 대결이 아니라 이건 정말 오타입니다. 제가 이건 잘못 쓴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민하게 좀 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곁에 두고 보면 굉장히 짱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좀 몰라서 틀린 건 아니고요. 세기의 대결이 맞죠. 그냥 귀찮아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넘길 수도 있는 에러인데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오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뭐 가장 흔하게 옥의 티라고 하지니 뭐 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옥의 티죠. 뭐 이런 자주 틀리는 표현들 뭐 글쎄요 뭐 저한테는 거의 뭐 재앙 같은 재앙 수준의 오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급하게 올리다가 이런 좀 엄청난 오타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약을 앞두고서 한 보름 정도?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가까이 저희 둘째 아들 두발 자전거를 마스터를 시켰습니다. 지난 회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뜻밖의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뒤에 붙잡아주면서 같이 뛰니까요. 자전거 속도를 따라가느라고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자서 잘 타게 됐는데 이제 혼자 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나와서 타는 걸 보라고도 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도 하고 또 같이 타자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밌는 모양이에요. 이 바이크 타는 게. 그래서 방학 때는 하루에 한 두어 번씩은 꾸준히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동네 몇 바퀴 돌고요. 또 같이 또 뛰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뜻밖의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굶고 뭐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기는커녕 나잇살이란 게 있어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한 2주간 2kg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 5kg 정도는 더 빼도, 어차피 눈 오고 그러면 또 나가서 같이 바이크 타고 좀 힘들겠죠? 그 전까지 좀 자주자주 나가서 같이 뛰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2kg 빠진 거에서 머물지 않고요. 목표는 한 5kg 정도, 올 첫눈 내릴 때까지 앞으로 한 3kg 정도 더 빼면 달성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뜻밖의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이제 시즌을 접어야죠. 이제 플레이오프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제는 그냥 편한 마음에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이번에 9월달 콜업된 선수들이 있죠, 마이너에서. 어차피 컨텐더가 아니니까요. 이제 마이너에서 좀 기량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 좀 대거 콜업을 해서 기량 검증도 할 겸, 그런 재미로 보고 있는데, 어제는 17회인가 18회까지 갔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역사상 아홉 번째라는데, 18회면 야구가 원래 9회까지니까 두 경기를 연달아 지금 치른 거죠. 굉장히 늦게까지 가는데, 18회 말인가 17회 말인가 졌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양팀다 빈타에, 빈타는 아니라, 안타수는 좀 됐는데,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어제 한국이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그때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얘기가 많은데, 거의 그거 보는 것 같이 답답하고, 18회까지 봤으니, 거의 대여섯 시간을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찌라시일 것도 같은데, 히든크 감독을 다시 데려오려고 지금 접촉 중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월드컵에 진출을 했으니까, 신태용 감독 또뭐잘 하시겠지만요. 월드컵 2002년 그 감동을 다시 이 히딩크 대표 감독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려보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에 그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서경덕 교수 있죠? 요즘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 바로 알리기 이제 이런 홍보대사,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예능도 많이 나오시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였다고 하는 그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해명을 하고 계신데, 해명이 오히려 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지금 경향이 있어서 더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얘기를 지금 굳이 꺼내는 이유는,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 구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경덕 씨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서울 단국 초등학교 저랑 같이 다녔고요. 저희 반이었고, 저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패친이기도 하고, 지금 뭐랄까요? 이 친한 친구가 이렇게 또 논란이 돼서 거의 뭐 모든 시사, 정치 이런 사이트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신문에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부디 뭐 지금까지 뭐 확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진 대로 만약에 국정원 댓글 부대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식스센스급 반전 아닙니까? 이 정말 이미지 자체가 이 독도와 그 위안부 문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정말 뭐 훈장감 아니었습니까? 정말 뭐 동분서주하면서 크게 기여한 정말 그 공이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뭐 한순간에 다 글쎄요 그게 이런 반전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밝혀지면요, 뭐 본인의 그뭐 명예 실추라든지 뭐 당연히 그런 건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온 국민들의 배신감 또한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동창이자 또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좀 부디 진실이 밝혀지면 이런 의혹들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네, 좀 친구로서 지켜보는 입장인데 좀 착잡하고요. 문득 이 친구가 요즘에 계속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친구 얘기를 잠깐 꺼내봤습니다. 자, 63회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한국 청소년 야구팀이 온타리오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썬더베이 세계대회가 있어서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타리오주 썬더베이에서 열리는 28회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 여기서 이제 9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린다고 합니다. 어제 본 기사에는 4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해요. 한국이 아마야구는 좀 잘하네요. 리틀리그랑 이게 아무래도 그 일본에 비해서 인프라 문제도 그렇지만 그 선수의 그 수만 따져도 거의 뭐 압도적으로 열세인데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워낙 이 야구, 특히 이제 프로야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만큼 이 선수 육성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심과 인기와 그 열기만큼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 키워주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열악해서, 글쎄 뭐, 류현진 선수처럼 정말 10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정말 천재 선수가 아니면, 이번에 황재균 선수, 뭐, 김현수, 또, 박병호, 다 쓴잔을 마시고, KBO로 돌아가게 됐는데, 일본은 지금 뭐 오타니 선수라든지 이치로 뭐 계속 꾸준히 이런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청소년 야구대회에서 정상 탈환 중요하죠. 근데 이제 9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린 게 아니라 정말 매년 그 정상 탈환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실력과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야구 팬으로서 희망입니다. 이 야구 대회는요, 2년마다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올해는 3회 연속 우승팀 미국, 그리고 이 전 세계 랭킹 1위 일본을 포함해서 총 12개국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개최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대만, 호주, 이탈리아, 니카라과 이런 쟁쟁한 팀들과 A조에 속해서 예선 라운드를 치르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니카라과, 호주, 대만 다 만만하게 볼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호주니 이탈리아니 저희가 굉장히 그 좀 깔보는 이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전 뭐 지난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인가요?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멕시코,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까지 네, 이거 뭐 더 이상 정말 전 세계에 만만하게 볼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연승을 기록 중이라고 하니까 남은 경기 잘 치러서 9년 만에 정상에 꼭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썬더베이라서 너무 멀어서요. 응원을 가거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 캐나다 센터 있죠. 토론토 메이플리프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 홈구장인데 내년 여름부터 스코시아 뱅크 어리나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전 에어 캐나다 센터라고 해서 에어 캐나다가 지은 경기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사 이름을 붙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게 메이플립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그 회사인데 이제 에어 캐나다 센터 라고 이제 에어 캐나다로부터 돈을 받고서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계약이 끝나서 스코시아 은행이 20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은 에어 캐나다 센터가 스코시아 뱅크 어리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메이플립스사는 1999년 항공사 에어 캐나다와 20년간 2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 캐나다 센터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스코시아 뱅크 어리나로 바뀌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온타리오주 정부가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뭐 4천만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서 10만 가구에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개당 200에서 한 350달러 정도 되는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10만 명 선착순으로 제공이 되고요. 단독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 프로그램 등록은 greenon.ca네요. greenon.ca 여기 들어가셔서 무료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마트라는 그 체인점이 있죠. 여기서 고양이를 입양하려던 온타리오주 윗비에 사는 그 60세 여성이 이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인데 베시 포스터라는 이분은 이 얼룩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을 하고서 입양을 문의를 했는데 이 고양이가 이 포스터 씨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 씨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엄연한 연령 차별이라면서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 뭐 장수하면 고양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어떻게 미리 그걸 예단을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는지 정말 말 그대로 연령 차별이죠,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동물구조협회에서 그 동물 입양에 관한 연령 제한이 있다는데 이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몇살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없어서요. 이게 좀 거부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양이 수명이 대체로 한 15년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이 60세. 뭐 고양이 수명을 더하면 75세인데 75세 뭐 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75세 이상은 훨씬 더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고양이보다 더 오래 못 산다는 이유로 입양을 거부당했다니, 좀 황당한 일이 온타리오주 윗뷰에서 벌어졌습니다. 캐나다로 오는 외국인 고교 유학생들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온타리오와 BC주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고등학교 유학생들이 최근 몇년새한두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토론토 교육청에 따르면 이제 관할 지역 유학생 수가 매년 5에서 10%씩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만 약 2,000명의 유학생들이 토론토 교육청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남서부의 테임스밸리 교육청, 그러니까 저희 이제 런던이 속해 있는 교육청이죠.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유학생이 133명에서 2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현지 학생들이 유학생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역시 돈이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외국인들은 학비와 보험 등을 포함해서 연간 11,000달러에서 14,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홈스테이나 이제 가디언 이런 비용도 따로 발생하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요. 교육청은 이들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을 기반으로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외국인들이 고등학교부터 유학하는 이유는 현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죠. 이후에는 이민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고교생들도 유학 국가로 캐나다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영어권이면서 학비가 미국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하네요. 특히 부모가 학교에 등록을 하면 동반자인 자녀가 무료로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부모 중한 명이 캐나다 내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례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는 런던에서도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 유학생 관련 소식이 뭐다 비슷비슷한 소식들인데요. 거의 뭐 매일 한두 건씩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그 교육과 관련해서 좀 우울한 소식도 있는데 온타리오주 초등학교 6학년 절반이 수학 평가 시험에서 2년 연속 낙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시험에서 50%가 수학 과목에서 적정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3학년 학생들의 평가 시험 합격률이 62%인 점을 들여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좀 확인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은 퀘벡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강화, 그리고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고 방과 후에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리는 현상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한국화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걱정입니다. 2년 전에 토론토 가톨릭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장난이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액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5학년이던 학생 두 명이요. 학교 운동장에서 장난삼아 다른 학생들을 넘어뜨렸는데 그 중 한 명이 팔이 부러졌다고 해요. 이 다친 아이가 학기가 끝나면서 전학을 갔고요. 그 사고는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는데 올해 여름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 측 보험사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소송에 대비해서 주택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친 아이의 부모가 교육청, 학교, 교장을 상대로 60만 달러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자기 아이 장난 치다가 친구들이랑 팔이 부러졌다고 60만 달러, 6억이죠. 네. 6억 원에 가까운 그 소송을 걸었는데, 이 장난을 친 아이는 쉬는 시간에 종종 하던 게임을 같이 했을 뿐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또 와서 조사까지 했는데 기소를 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사고 2개월 후에 피해 학생 측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많은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에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 달러에 합의하자는 제안이 덧붙여졌는데 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편지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상대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변호사로부터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피해 학생 측 변호사는 합의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뿐이라면서 학교와 교장,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2살과 13살이 된 가해 학생들도 그 소송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학부모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죠. 이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건이 좀 빈번해서 교칙 중에서 손대지 말기, 핸즈오프라고 하죠. 그런 규정을 교육을 엄청 시킨다고 해요. 남의 몸에, 아무의 장난이라도 남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저 이제 한국에서 저도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그냥 남자애들, 친한 친구들끼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툭툭 치기도 하고, 뭐, 장난 삼아서요. 뭐, 씨름도 하고, 뭐, 헤드락도 하고, 뭐, 다 그러면서 컸는데요. 확실히, 이 소송 공화국이라고 하죠. 미국, 캐나다. 절대 한국처럼 아이들을 놀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확실히 이런 부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끼리 그냥 단순히 가볍게 장난을 쳤을 뿐인데 6억 원짜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뭐 가톨릭 교육청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여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기 아들, 아이 팔 부러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소송을 해도 적당히 해야죠. 60만 달러는 좀 과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방 이민부가요, 오는 6일, 내일인데요, 2017년도 부모 초청 이민 대상자를 추가로 추첨한다고 발표했네요. 이번 추첨에서 선발이 되면 9월 6일 이후에 등록된 신청인의 개인 이메일로 이민부의 편지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추첨을 기다리는 신청인은 6일부터 차후 며칠간은 고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부는 지난 4월 말 약 9만 5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총 1만 명을 추첨으로 선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첨된 1만 명 중에 신청 마감 기간이었던 8월 2일까지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람이 수천 명이 넘은 상황이라서 그 차선책으로 1만 명의 연간 한도를 채우기 위해 2차 추첨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첨은 지난 4월에 떨어져서 실망한 한인 신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거라고 하네요. 지난 2월 이전에 이민부에 등록된 신청자에 한해서 추첨 자격이 있고요. 새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초 모든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정확한 자격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좀 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첨이 되더라도 자격을 갖춰서 제대로 접수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속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초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부모 초청 이민은요, 초청인 가족과 초청 대상인 부모를 모두 합한 가족 수에 따른 3년간의 기준 소득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총 6인 가족의 경우 최근 3년간 소득이 평균 7만 6천불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네요. 이 화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싸맸던 BC주, 여기서 BC주의 한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이제 차창 밖으로 던졌는데 무려 575불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과하게 많다. 거의 600불에 상당하는 벌금을 단지 그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져서 벌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도 모르고 BC주에서는 지금 캠핑을 가도 캠프파이어를 못 한다고요. 그럼 캠핑을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캠핑의 꽃인데요. 이게 다 산불 때문인데 단순히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졌다. 그냥 그 쓰레기 투척을 넘어서서 그 담배꽁초 하나가 또 이 재앙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575불이 과한 게 아니라 5,750불, 거의 뭐 10배 더 붙여도 전혀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BC주에서는 더욱 그렇죠.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그곳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뉴펀들랜드에서는 8월 말일 마지막 날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캐나다지만 이건 좀 과하죠. 지금 북부 지역도 아니고요. 이게 또 퀘벡 주랑 그 주 경계라고 해요. 뭐 얼마 여기서도 멀지 않은데 이곳은 굉장히 더웠는데요. 또 그쪽에서 또 첫눈을 봤다고 하니 거의 뭐 사람들이 가짜 뉴스 아니냐. 정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큼 정말 쇼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말에 눈이 오는 바로 이런 곳이 진정한 캐나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낮 기온이 최고 온도가 5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밤이 되면 뭐 영하권이겠네요. 여긴 벌써. 지금 가을이, 그러니까 9월 접어들어서 이걸 런던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만, 예. 이 한 주만 건너뛰어도 벌써 눈을 볼 수가 있군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레일 코스, 그레이트 트레일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그레이트 트레일은 캐나다 서부에서 동부 해안까지 이제 해안을 따라서 연결된 세계 최장의 트레일 코스라고 합니다. 총 길이가 2만 4천 킬로고요. 캐나다 전체 중 1만 5천 개의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이 길을 따라서 도보 그리고 자전거 등을 따라서 캐나다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그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카누나 카약으로 강을 건널 수도 있고요. 호젓한 시골길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트레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트레일 코스로 등록이 되었고요. 캐나다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레이트 트레일을 완성한 트랜스 캐나다 트레일이라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트레일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등 도움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 미시간주 있죠? 이걸 런던에서 차로 2시간밖에 안 걸으는 토론토 거리죠. 바로 엎드리면 코달대가 바로 이 미시간주인데요. 이 미국 미시간에서 이 백투스쿨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뭐 월마트니 어디니 다 이제 학용품을 사러 몰려 나왔는데 월마트에서 이 노트 공책이 달랑 한 권밖에 안 남아서 그것 때문에 양측이 지금 시비가 붙었다고 해요. 한쪽은 그 50대 어머니와 20대 딸 그리고 또 다른 쪽은 또 30대와 40대로 이루어진 또 그 가정주부인데요. 그 양측이 한 개 남은 공책. 그래서 월마트 없으면 뭐 다른 마트는 없을까요? 굳이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놓지 말이죠. 아무튼 이 양측이 그 노트 하나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50대 어머니와 20대 그 딸 이제 같이 와서 그 마지막 남은 공책을 차지하려다가 그 상대방과 이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보다 못한 이 50대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권총을 꺼내서 쏘진 않고요. 우리 딸 몸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총을 꺼내서 이 싸움이 진정이 됐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권총을 꺼낸 이 50대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그 면허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이 공공장소에서 총을 뽑아들여서 위협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어차피 싸움은 총 4명이 한 3명이니까 아직 그 정식으로 체포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요.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미시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냥 뭐 감정싸움이나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이 뽑혀 나오는구나. 또 잘못하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벌어지는 일일 거 아니에요. 미국은 또 정말 미국은 살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총기 소지 이 면허 자체만으로도 정말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온화해 보이는 그 가정주부가 막상 또 살펴보면 또 주머니에 총 하나씩도 지니고 또 있을 거고요.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좀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불과 2시간 거리 떨어진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하니까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재밌기도 하고요. 좀 어이없기도 합니다. 그깟 노트 하나 때문에 권총을 뽑아들었다니요. 예, 어제 이 학생들이 뽑은 캐나다 최고의 대학 순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맥클레인 잡지죠. 미국에는 뭐 타임지, 뉴스위크 좀 이런 저명한 잡지가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맥클레인지가 있죠. 이 저명한 맥클레인 그 잡지가 설문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순위를 매겼고 이제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대학도 순위를 매겼네요. 이 맥클레인 잡지가 발표한 학생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요. 중형 캠퍼스 1위는 윌프리드 로리에, 2위는 구엘프, 3위는 워터루, 4위는 칼튼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대형 캠퍼스는 1위가 셔브룩, 퀘벡에 있는 학교고요. 2위가 라발, 이것도 퀘벡 학교입니다. 3위가 퀸즈, 4위가 맥마스터. 그리고 학생들이 매긴 순위가 아니라 이 잡지가 직접 이런저런 거, 요건들 따져서 종합을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 순위는 좀 다릅니다. 중형 캠퍼스 1위가 BCG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이고요. 2위가 워터루, 3위가 빅토리아, 4위가 구엘프 대학입니다. 대형 캠퍼스는 맥길 대학, 퀘벡이죠. 2위가 토론토 대학, 3위가 UBC, 4위가 퀸즈 이렇게 됐네요. 저희 모교인 런던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은 4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늘 1위라는 거, 제 만족도 순위 1위라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대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학교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돈이, 저도 학교 다닐 때 겪어봤지만, 이 교과서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 교과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 들뜬 새내기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캠퍼스 온타리오를 통해서 온라인 도서관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엮어주는 서비스는 유료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종이값도 있고 재본비도 있을 테니까. 현재 등록된 교재는 180권 정도라고 하는데 첫 수업 후에 북스토어로 달려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당 교재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캐나다에 위조지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돈에 적힌 낙서를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RCMP 연방 경찰은 이 한자가 적혀 있는 위조지폐 20달러 등을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진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올렸는데 한자로 연습, 유통 금지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누군가가 샘플을 빼돌린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 지폐에 한자가 써 있는데 이건 뭐 감별하고 말고 할게 없지 않습니까? 한자 써 있으면 그거는 위조 지폐죠. 캐나다 뭐 이거 뭐 중국 지폐도 아니고 캐나다 지폐에서 한자가 적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뭐 누가 봐도 위조 지폐인데 그건 뭐 보고서 위조인가 아닌가라고 궁금해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태풍 하비가 온지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태풍 얼마가 상륙을 곧 한다고 하죠. 이번엔 플로리다로 온다고 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던데요. 바람이, 그러니까 풍속이 시속 300km라고 합니다. 저희 이 런던에서 런던도 바람이 꽤 부는 지역인데요. 한 20, 30km 정도만 돼도 풍속이요. 작업하고 있는데 창문이 덜덜덜덜 떨리고요. 바람 소리가 나고 창문을 못열 정도로 굉장히 센데 300km면 그거의 10배라는 건데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휴스턴에 왔던 하비는 이 홍수죠. 근데 이번엔 그 바람이 거의 집을 날려버릴 정도의 바람이라고 해서 지금 플로리다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자꾸 이 연달아서 이런 태풍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캐나다까지 올라오기 전에 항상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 사시는 분이더라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분 계셔선 안 되겠죠. 아무튼 이번 태풍 얼마도 빨리 지나갔으면, 정말 무사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간접적으로 저희 캐나다에서도 이 휘발유값 인상, 또 이제 환율 이런 쪽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아무튼 뭐 이번에도 무사히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혼자 쓸쓸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63회 캐나다 구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64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